값진 단 하루라도 자신 없는 내게 웃으며 보내달라는 잔인한 말은 하지마. 네만 떠난 걸 알지만 미련이 남아서 참아 잘 가라는 말은 할 수가 없잖아. 내 하루를 버려야 네 하루를 준다면 내 남은 반을 가져. 내 전부를 버려야 네 하루를 준대도 내 모든 걸 가져가. 어차피 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바보 같은 나인 거야. 너 없는 난 아무 의미 없어. 내 곁에서 다른 사람 사랑해도 좋아. 아파한데도 너와 함께라면 내 하루를 버려야 네 하루를 준다면 내 남은 반을 가져. 내 전부를 버려야 네 하루를 준대도 내 모든 걸 가져가. 어차피 너 없인 살아갈 수 없는 바보 같은 나인 걸. 너 없는 난 아무 의미 없어. 죽어도 널 다시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걸 알아. 널 지워버려도 그래야 한다고 날 위로해보지만 날 포기하는 게 내겐 더 쉬운 건 어떻게야만 하니. 슬픔이 흘러서 아픔이 흘러서 네가 지워질 때쯤 Thank you.